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국민주권 실현 적폐 청산 대전운동본부가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 당국에 미국의 사드 배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.